23장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81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두 절인데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서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설교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 일곱 가지 그 절기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각의 절기를 세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좀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일곱 가지의 절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또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일곱 가지의 그 절기를 다루기에 앞선 그런 서론적인 그런 이야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사항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약과 의 관계, 특별히 이제 그 신약과 크게는 율법 그리고 본문의 이 절기들을 어떻게 좀 이해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고 또 두 번째로는 간략하게 각각의 그 절기들이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약을 그림자라고 표현했고요. 신약을 실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비유로 이렇게 바꿔 표현해 본다면 마치 외국 영화를 보는 것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림자인 이 구약은 화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체라고 불리는 이 신약은 그 화면의 자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볼 때 그 외국어에 능숙하지 않는다면 화면과 그 자막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붙들고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죠? 골고루 너무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만 좀 있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골고루 성경을 자주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약이 어떤 말의 줄임말인 줄 아십니까? 네, 구약. 뭐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구약은 바로 옛 언약의 줄임말이죠. 신약은 어떤 말의 줄임말입니까? 네,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핵심 주제어로 이렇게 뽑은 거예요. 구약 전체의 내용을 핵심 주제어로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뽑았고 신약 전체를 핵심 주제어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뽑은 것이죠. 물론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약은 뭐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럼 크게 보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인 구약을 생각할 때도 이 새 언약과 뭐 전혀 상관없는 어떤 언약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고 또 이 옛 언약 안에 이 구약 안에 바로 새 언약이 담겨져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이 옛 언약의 목표가 새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전체는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뭐죠? 바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어떤 성취의 이야기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의 각 건들을 볼 때 이렇게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말 그대로 언약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특별히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의 중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의 성취자이면서 동시에 새 언약의 완성자이시고 보증자이신가 되시는 거죠.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완성하셨다라고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함께 살피고자 하는 이 옛 언약 속에 포함된 이 절기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그 절기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모든 절기들을 이미 우리가 지킨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절기들, 구약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킨 자로, 이룬 자로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이나 이 절기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 특별히 또 이 절기들은 다른 구약의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사실들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완성된 이 절기들을 배우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의 의미를 보다 더 깊게 그리고 바르게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절기에 대한 신약, 절기에 대해서 신약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16절 1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 성경 책 326쪽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을 보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건데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표준 새번역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절기, 음식법, 월삭, 혹은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구약에 나타나는 이 절기, 음식법 같은 이런 규례들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명절날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또 여흥을 즐기도록 혹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약의 그 내용들은 메시지들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정된 것이죠. 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그리고 음식법 규례 같은 것을 그 의미는 물론이고 문자적으로 그 지시하는 대로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양을 잡으라고 하면 양을 잡아야 했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면 또 그것을 먹지 말아야 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구약의 방식으로 이 성경을 이런 어떤 구약의 내용들을 지키면 오히려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그림자들이 말하는 그 실체가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26절 2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이 절기 시즌이었는데 그때 양고기를 먹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 구약식으로 한다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지킨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로 그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32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구약의 방식대로 모든 절기들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 절기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신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심을 밝히고자 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신의 몸과 피라고 하시면서 아 당신만이 우리를 위한 그런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죽으실 것이란 그 사실을 알리신 것이죠. 이렇게 이 구약의 그림자들이 말하는 그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좀 가정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네, 좀 우리 뭐 80년대 70년대로 좀 돌아가서요. 어느 가정의 남편이 이제 멀리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오랜 기간 가야 돼서 아내에게 자신에게 주어 자신이 잘 나온 그 사진을 딱 주면서 내가 보고 싶을 때는 항상 이 사진을 보라고 그러면서 그리움을 달래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출장 간 그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을 때마다 네,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죠. 네, 그런 분이 있나요? 네,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이 아내에게는요 이 남편 사진이 그냥 사진이 아니죠. 그 남편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되게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진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은 자기에게는 실제 남편이 있고 또 그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잘 넣어두고 항상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이렇게 귀국을 했습니다. 이 남편도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그런 기대를 가지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사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모처럼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그 사진을 붙들고 본인을 안 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도 네, 좀 과격하다면 사진을 빼앗아 찍고 좀 태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남편이 준 사진이란 남편이 없을 때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남편이 돌아온 후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절기는 이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실제 그 사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사진 역할을 한 그 절기들은 이렇게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유대인들은 구약식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몇몇 이단들도 이 구약의 안식일을 포함해서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약은 분명히 구약의 절기들을 폐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가 실체를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날과 달과 절기와 그 해를 지키면 자신이 수고한 것, 그것이 헛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수고한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그 약속들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곧 구약이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를 가감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완성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또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주의를 드리지만 이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또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제가 이 구약을 또 구약에 있는 이 율법들을 특별히 이 절기들을 이렇게 살피는 것입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림자 성격을 띈 이 절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분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의 깊은 의미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앞에 비유를 빌려서 다시 말하자면 아내가 그 돌아온 남편에게 마음을 쏟을 때 그 남편이 주고 간 그 사진은 그 아내에게도 그 남편에게도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귀한 추억의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바라는 바는 저희가 이 절기들을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함께 추억하고 또 그분을 더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간략하게 이 각 절기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피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위치한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신 7대 절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먼저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장 레위기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5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5절은 이제 유월절을 말하고 있죠. 이제 정월 14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월은 유대력으로 정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양력으로 하면요. 3월 말에서 4월 초. 네, 이제 곧 이제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되는데 그쯤이 되는 거예요.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이제 있는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레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네.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 그 다음 날 15일 날 드리는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 절기는 이제 10절부터 14절인데 우리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드리는 날 이것은 초실절을 말합니다. 무교절 다음 날 하는 것입니다. 16일 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까지요.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 이것은 바로 초실절 다음 49일 뒤에 있고 50일째 되는 네, 오순절 혹은 칠질절 뭐 이렇게 불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네, 24절은 이제 나팔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됩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7월 그러니까 10일 날 대속제일이 있는데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제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절기가 이제 34절부터 이제 43절까지 있는데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네. 이것은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있게 되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7대 절기는 1년이라는 주기로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 7대 절기를 계절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크게는 봄 절기와 그리고 여름 절기와 그리고 가을 절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봄에 지키는 절기고 그 다음에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는 여름 절기에 해당합니다. 그 여름 절기가 끝나고 이제 넉 달 농사 기간이 있거든요. 그 농사 기간이 끝나면 이제 가을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을 절기로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큰 긴 겨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일곱 개의 절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인류의 구원 계획이 그림자로 담겨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자면 이 칠대 절기 봄 그리고 여름 가을 이 절기들은요 지금 우리의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과거 사역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역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하실 그분의 우리의 시점에서 미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봄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말하고 있고요. 여름절기인 이 칠칠절, 오순절에는 오순절과 그 넉 달 농사 기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담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유월절 날에 그 날에 정확한 그 날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교절에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후가 되는 그 오순절 날에 바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유대 절기력을 따라서 특별히 이 봄 절기력을 따라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이미 다 완성된 것이지만 아직 우리의 역사적으로 성취하지 않으신 그런 절기들이 있죠. 그것이 어떤 계절의 절기입니까? 이제 가을 절기들인 것이죠. 나팔절, 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은 아직 역사적으로 성취하기 전입니다. 이 세 개의 가을 절기들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재림과 최후의 날, 그분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의 이제 지극히 개인적이고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네.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몇월 달쯤에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죠. 언제쯤 올까요? 네. 나팔절 날 오시지 않겠습니까? 나팔절은 우리 양력으로 하면 언제쯤입니까? 9월 말부터 10월 달입니다. 10월 초. 네. 그러니까 9월, 10월이 되면은 네. 긴장을 하셔야죠. 그렇죠. 물론 몇 년도에 그분이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 후에 대속죄일이 있을 것이고 10일 뒤에 그 나팔절 날 7월 1일 날 이제 있고 그 다음 10일 후인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날이 끝나면 이제 초막절 절기가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1년의 주기에 담긴 7대 절기 안에 구원의 역사,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며 또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잘 배운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생애 동안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풍성하게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각각의 절기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각 절기가 담고 있는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였는가를 함께 배워갈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놀랍고도 또 정확하게 이 각 절기를 이루시고 완성했는지를 잘 이해하셔서 정말 그분을 함께 기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이제 자칭 메시아,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항상 이 구약에 나타나는 뭐 절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써먹는데 그런 거짓된 복음으로서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절기들을 자기의 모든 삶으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하나님의 참 메시아가 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축복들을,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여 그분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뒷부분에 나온 그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화롭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